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다음을 또 기약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고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 사람들과 평범한 대화들을 지어요 빠지지 않는 기쁨과 빼먹지 않을 슬픔을 고루고루 들이마시며 편애한 사람 너랑 나도 여기 모여서 마을이 되는 꿈을 함께 꾸다가 내 빨간 코가 초인종이네 사람이 편애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대화들을 지어요 채 넘기지 못한 밥과 마시기 싫었던 그 술 꿀떡꿀떡 모두 비우며 편애한 사람 겨우겨우 여기 모여서 세상에 없던 대화를 나누다가 밤을 울라던 다 까먹었네 흘리지 못한 마음들을 차곡차곡 챙겨놓았다 쏟아져 버리는 마음 그 위에 올라타 내 몸과 마음이 되자